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경제종이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모독해 나선 박근혜의 3차 대국민 담화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대전운동본부는 박근혜의 3차 대국민 담화를 규탄해서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남조선 야당들이 박근혜 6도의 대국민 담화를 준열히 규탄 배격했으며 경향신문 CBS 방송을 비롯한 남조선 언론들도 11월 29일과 30일 박근혜 6도의 대국민 담화를 위기 모면과 집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술수로 신랄히 폭로 규탄했습니다.